이제 나를 데려다줘 그 사람 있는 곳에 세월 속에 묻어버린 추억을 찾고 싶어 바람아 그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괜찮아 네가 본 그대로 말해줘 한마디 대답조차 해주지 못하고 왜 자꾸 울기만 하는 거니 잊을 수 없어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댄 있는데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댄 내 전부였어 가진 것 없는 내 삶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소식을 궁금해하거든 넌 그냥 모른다 얘기를 해줘 잊을 수 없어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댄 있는데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댄 내 전부였어 가진 것 없는 내 삶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이유 잊을 수 없어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댄 있는데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댄 내 전부였어 가진 것 없는 내 삶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이유